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손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영복 작사, 리경 작곡인 이 노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도시 되는 고창한 변혁의 해인 주체 92 200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흉명 실록을 돌이켜보게 하는 뜻깊은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력사의 뢰례 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던 그 역사적인 나날에 우리 민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천신만고의 준엄한 길을 앞장서 헤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 손군의 그 길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가사는 오송산의 아스러운 벼랑길과 초도의 거세찬 풍랑길을 맞받아 헤쳐나가시고 뜻깊은 생신날에도 누구나 즐겁게 휴식하는 명절날에도 쉼없이 손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의 열렬한 칭송과 훈모의 감정을 통속적이면서도 사색적인 시어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적 색채가 짙은 노래 손일은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보통 속도의 밝고 감칠맛이 있으면서도 졸졸한 정서의 선율로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4번의 사박자의 내내림 대조로 씌어진 선율은 첫 부분과 둘째 부분 사이에 반복적 요소가 없는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는 심표와 리듬적 요소의 반복, 오음계와 칠음계의 재치는 결합으로 손율을 의있게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그러하여 누구에게나 한 번만 듣고도 강한 친근감과 매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힘있게 과시된 손군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백도영장의 숭고한 위임상을 우리 민의 가슴마다 뜨겁게 새겨주며 놀리 풀리보 지고 있습니다. 오소! 다음 순서로 노래 노래하라 전손길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조국 해방 예순도 시대는 뜻깊은 해에 창작된 이 노래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희출하신 손근 장정의 길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자연 묘사로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근 용도의 자욱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민의 뜨거운 추억을 눈 내리는 솔날에 차주신 초소와 비 내리는 봄날에 차주신 거제에 비교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새해의 첫 아침부터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손근 장정을 그이께서 넘으신 험한 용과 그이께서 앉으셨던 잔디밭에 비교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근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정서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지향적인 손율은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8분의 12박자의 도대조에서 울리면서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대한 형상을 깊은 서정 속에 감명 깊게 안겨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상예술적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의 손근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눈 내리는 솔날에 찾은 그 초소는 예수 어디냐 비 내리는 봄날에 You.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